좋아했길래 이래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래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니 너 정말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잊었다 했잖아 전부 다 지웠다고 모두 다 지나갔니 기억도 안 난다고 사실은 아직도 가슴속에 품고 보내지 못하고서 왜